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해서 최근 기내 주체 물학 사상 연구회 회장과 네팔 기자협회 위원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